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버천보 전투 승리 88세 즈음에서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륙사의 땅 버천보에서 답사 행군 대원들은 버천보 전투 승리 88세 즈음에서 진행된 청년 학생들의 햇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삼지연군의 종중이 모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 행군 기간 혁명가요 대열 합창 경연,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 문답식 학습 경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이 있었습니다.